내일이면 우리가 만나던 저 길 모퉁이로 난 다시는 갈 수 없는 거죠. 내일이면 아침에 눈을 떠 제일 먼저 그대 다시는 떠올라서 난 되죠. 이제 그댄 행복한가요? 나를 잊을 수 있었나요? 아직 나의 입가에 맴도는 그대의 이름. 내일이면 그대 나를 떠나고 내일이면 나의 꿈도 떠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? 그댄 어떻게 날 잊을 수 있나요? 시간이 지나가도 그댈 잊지 못하면 난 얼마나 더 울어야 하죠? 작은 핸드폰 속 사진도 그대 기억하나 봐. 버리고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지우고 너의 모든 걸 지우고 하지만 그대 마치 마법처럼 날 이끌고 가죠. 그댈 사랑하는데 내겐 오직 그대만 보이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? 나는 아직도 그댈 사랑하는데 사랑해도 될까요? 아니면 떠날까요?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테니 oh no. 다시 내게 돌아 날까지 어제의 나의 여자로 돌아와 줄 순 없나요? 그대 위해 해준 게 난 너무 없죠. 많이 힘들게 만나고 이제야 사랑을 알게 됐는데 잊을 수